전국 간속지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27일과 28일 평양의 과학기술 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과학기술총연맹중앙위원회 주최로 열린 발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국가과학원 수리해양과학분원과 간속지설계연구소, 평안북도 간속지건설종합기업소 등 12여 개 단위의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 설계원, 박사원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발표회에는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 특성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간속지 건설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이룩된 70여 건의 가치 있는 논문들이 제출됐습니다.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